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한 중세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막 집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빼먹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진 그 기사는 다시 집으로 가서 완벽히 내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가져가야 할 물건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에 혹시 도적을 만나거나 다른 기사가 무례히 도전을 하게 되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기사는 먼저 여행을 가는데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과 교전 중에 창을 떨어뜨릴 것을 대비해 두 개의 긴 창을 더 챙겼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여행을 가는데요. 이어서 뜨거운 태양의 화상을 입거나 독벌레에 물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특수 고약을 야외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장작을 펼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를 그리고 솥, 국자, 접시와 비상식량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야영하게 되면 밤이슬에 젖지 않을까 봐 튼튼한 텐트와 숙면을 도와줄 부드러운 담요를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타고 가는 말이 양식을 먹지 못할까 봐 아주 큰 건초더미를 말 등에 올려놨습니다. 그제야 기사는 안심이 되기 시작했고 그는 가장 완벽한 여행 리스트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떼자마자 솥, 그릇, 바가지 세숫대야가 서로 부딪히며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창과 도끼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말과 자신의 여기저기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안 갔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그 낡은 다리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히 한 발짝씩 디디어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나무판자가 우직하고 떨어지며 그와 기사는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기사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구명투구를 깜빡했구나. 중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샤오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학 읽는 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심처럼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쓸데없는 근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군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아니, 죽는 것조차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 대체 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주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주님 닮는 거랑 근심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닮은 사람들은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 품을 수 있는 근심이요. 그렇다면 주님 닮은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왜 근심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 심우할 때였습니다.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인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해외를 가시면서 저보고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떨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대예배 가운데 서서 강단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인사치레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저랑 동갑이었던 이제 회장의 어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의 피드백을 갑자기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어떻게 설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 실수할까봐 걱정이 앞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기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다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늘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소개된 지도자들이 왜 근심 걱정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자 에바브로디도가 왜 걱정했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들 가운데 목양하는 지도자였고 탑 리더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그들 가운데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근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목숨이나 자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것을 근심하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도 밤잠을 설치고 그것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도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애태우고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누구이냐? 바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근심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주님 닮은 사람들이 왜 근심하게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주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근심합니다. 자식은 사랑하는 그 부모는 항상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제가 35인데도 제가 이제 둘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애를 대하는 것처럼 제가 두 딸의 아빠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근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사람들의 그 이제 근심하는 범주는 거의 가족 관계나 혈연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걱정을 하느냐? 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제 이중구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신가? 아,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할 때 목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도 잠을 푹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안 씻고 잠들었거나 코를 골거나 할 때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되게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좀 아려오긴 하지만 안타까운 표정 한번 지어주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안정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려고 했을까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자, 로마의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디모데밖에 없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일 때문에 바빴거든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일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로마의 일가 로마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먹고 살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디모데밖에 없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맡은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슬픈 일이지만 현재 우리 중 다수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자신과 자신의 미래와 가족과 건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남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처럼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를 위한 근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들이 왜 근심하냐? 세 번째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들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근심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쯤이면 사실 안수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도행전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엄청난 신유의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근심했느냐? 왜 그러느냐? 바울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 것은 자신이 바로 그 신유의 은사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멘. 자, 그러고 보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디모데 너희에게 보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주기를 주님 안에서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했다, 내가 보낸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다라고 주님이 주인인 주재권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의 거취 문제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즉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가게 될 것이다. 즉 자기는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목회를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어찌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고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을 위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근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런 근심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빌립보서 흐름 가운데 잘 안 맞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즉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닮아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랬으니까 너 주님 닮아가야 돼. 그런 삶 살아야 돼. 그러더니 에바브로 디도가 병걸려 죽게 되어서 디모데와 함께 근심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개인적인 일상 속에 근심에 빠진 모습이 우리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십니까? 진로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나요? 이것저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주님 닮은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회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가운데에 이제 교사로 하는 일하는 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비가 너무나 될 수가 없어 힘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몇 년째 학교를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고 내고 해서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2학년을 마친 친구였습니다. 집도 멀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좀 얹혀 살면서 버스도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와야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게다가 또 교사로 섬기면서 열심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핀마이크를 키고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 돈 아껴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사오고 특별히 쉴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맨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으로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 아우 쟤 할 일 없으니까 학교도 안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라고 하고 그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책을 한 권 사주면서 제가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예수님 계신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라고 묻는데 순간 저 자신 가운데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야 나는 안 그렇다. 다 힘들어 죽겠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월요일 되면 학교도 가야 되고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이 사역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다 골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 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괴로워했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늘 남을 향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근심 걱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